여보세요? 외국인 근로자 센터지요? 거기서 한국말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까? 네, 배울 수 있습니다. 직접 배우시려고요? 아니요, 제가 아니고 제 남편이 배우고 싶어 해요. 남편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. 아, 네. 남편분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?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. 그럼 초급반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.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? 평일에는 오전, 주말에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.